동화 한국어 버전. 하늘을 나는 트렁크.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었어요. 길도 멋지고 시장도 멋지고 금으로 된 현관도 멋있었죠. 잠깐만요, 현관이 금으로 됐다고요? 아, 저기가 부자 상인의 집이군요. 아, 여러분께 이 얘기를 들려드리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울 겁니다. 저 상인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긴 하죠. 보시다시피 상인은 돈이 아주 많았어요. 길거리를 은으로 덮을 수도 있을 만큼 부자였죠. 하지만 상인은 영리하면서도 수단 좋은 사업가였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또 어떻게 아낄지 알고 있었죠. 상인에게는 스벤이란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벤은 게으른 아이였어요. 아주 게을렀죠. 아침 주세요. 고마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좋은 아침이구나. 잘 잤니, 우리 아들? 네, 잘 잤어요. 금으로 만든 시트가 그냥 시트보다 훨씬 낫던데요. 근데 루비는 빼는 게 좋겠어요. 몸에 백이더라고요. 아, 스벤, 넌 그런 루비가 박힌 시트는 필요 없단다. 뭐 아무렴 어때요? 우린 부자인데. 그래서 말인데 오늘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큰 배를 사줬더니 축하 파티를 열고 싶대요. 뭐? 친구한테 배를 사줬다고? 또 배를 사준 것도 모자라서 너한테 파티를 열게 해? 그러고도 걔들이 네 친구라고? 절 좋아하는걸요? 제 친구들은 다 제가 최고래요. 네가 아니라 네 돈을 좋아하는 거야. 남들 기쁘게 하는 일 좀 그만하렴. 남들이 널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은 남들이 절 좋아하게 하는 건데요. 그건 안 되나요? 대체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쨌든 잘 듣거라.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다락에 낡은 트렁크가 있는데 그건 보통 트렁크가 아니야. 이제 곧 어른이 되니 넌 재산을 물려받을 게다. 그럼 네 모든 게 네 거야. 오늘 이 아비랑 약속할 게 있다. 내가 죽거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그 트렁크는 버리면 안 돼. 알겠니? 약속할 수 있지? 네, 약속할게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슬픈 소식이 들렸죠. 상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스벤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스벤은 아버지를 여의고 슬퍼했어요. 곧 스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나이가 됐죠. 네? 제가 전부 다 물려받았다고요? 그래, 스벤. 네가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재산은 다 네 것이야. 현명하게 잘 써야 한다. 하지만 스벤은 현명하지 못했죠. 스벤은 불필요하게 돈을 펑펑 써댔어요. 매일같이 파티를 열었어요. 또 매일 집을 새로 꾸몄어요. 하루도 똑같아 보일 데가 없었죠. 또한 스벤은 값비싼 골동품을 수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스벤은 그 말에 매우 행복해했죠. 모든 친구가 이제 스벤은 큰 부자가 된 걸 알게 됐어요. 스벤은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아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죠. 스벤에겐 숨겨진 재능이 있었어요. 스벤은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는데 아무도 스벤처럼 얘기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스벤의 얘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런 다음엔 하늘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쭉 빨아들이더니 비로 만들었어. 우와, 굉장하다. 대단한데? 스벤 진짜 재밌어. 그래, 너무 재밌어. 역시 넌 이야기꾼을 하면 큰 돈을 벌 거야. 아, 근데 돈은 지금도 잔뜩 있잖아. 뭐 그래, 그건 그렇지만 돈이란 건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 지금 쓰는 만큼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아, 분위기 망치게 왜 그래. 자,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신나게 놀자! 그래, 좋아! 이런 파티가 몇 주 동안 계속됐죠. 네, 몇 주밖에 계속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스벤은 돈을 마련하려고 수집한 골동품을 내다 팔았어요. 하지만 파티를 멈추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펑펑 돈을 썼어요. 결국 그날이 왔어요. 넌 빈털터리야. 말도 안 돼요. 분명 돈이 좀 있을 거예요. 패트릭이 새 마차를 사달래요. 최소한 그 정도는 사줄 수 있겠죠? 아닌가요? 아니, 돈이 다 바닥났어. 네가 가진 거라곤 그 가운하고 슬리퍼 한 켤레랑 이 낡은 트렁크뿐이야. 다 팔아도 얼마 받지도 못해. 내 돈이 다 사라지다니. 이젠 살 집도 없어. 누울 침대도 없고. 아! 이게 뭐지? 열쇠네. 이 빈 트렁크에 열쇠가 있잖아. 잘 됐네. 이게 뭐야? 이게 꿈인가? 내가 죽은 거야? 이건 꿈이 아니었고 스벤이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평범한 트렁크가 아니었죠. 바로 마법의 트렁크였어요. 트렁크는 스벤을 태우고 바다를 가로질렀고 산을 넘었어요. 마침내 트렁크는 터키에 도착했어요. 트렁크에서 내린 스벤은 나무 밑에 트렁크를 잘 숨겨뒀죠. 그러곤 시장을 둘러봤어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어서 아무도 스벤을 의심하지 않았죠.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던 스벤은 우연히 궁전을 보게 됐어요. 우와, 이야, 저 집은 정말 크다. 집? 여긴 처음 왔나 봐요. 저건 집이 아니에요. 저건 궁전이랍니다. 왕과 왕비가 딸 공주와 함께 저 궁전에 살고 있어요. 공주요? 네,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왕과 왕비께서 공주를 과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허락 없인 공주를 볼 수 없어요. 뭐, 허락이 뭐 필요해요? 스벤은 바로 공주를 보러 갔어요. 공주는 곤히 자고 있었죠. 잠든 공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스벤은 멍하니 공주를 바라봤어요. 공주의 자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지만 오래 볼 순 없었죠. 뭐예요? 누구예요? 소리 지르지 마요. 난 스벤이에요. 그러니까 난 천사랄까? 네, 천사예요. 그러니까 난 터키의 트렁크를 탄 천사죠. 터키의 트렁크를 탄 천사? 그게 뭐죠? 지금 장난해요? 천사 따윈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내가 천사죠. 당신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걸요. 설령 당신이 천사라고 해도 누구 맘대로 내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죠? 어디서 감히. 누구든 상관없어. 체포하게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아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오라요.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살려줘요. 아, 알겠으니까 그만해요. 말해봐요. 여긴 어떻게 올라왔죠? 제 트렁크를 타고 왔어요. 달나라에서 왔죠. 달에는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요. 공주님 눈동자 같은 파란 호수도 있죠. 그 안에선 공주님 마음처럼 인어가 헤엄을 치고 공주님 이마 같은 눈 덮인 뽀얀 산도 있어요. 당신한테서 눈을 못 떼겠어요. 말해보세요. 혹시 바다를 건너 어여쁜 아기를 배달해주는 황새 얘기를 아시나요? 세상에, 정말 재미난 얘기들이네요. 다 대단해요. 공주님, 나랑 결혼할래요? 네? 뭐 잘못 먹었어요? 우린 방금 만났어요. 우린 뭔가 통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나 그랬겠죠. 당장 나가요. 하지만 왜 결혼하면 안 되죠? 내 얘기를 좋아한댔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주말에 다시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세요. 두 분 다 재미난 얘기를 좋아하시니까. 아빠는 재미난 얘기를, 엄마는 교훈적인 얘기 좋아하세요. 그런 얘기를 준비해오면 그럼 결혼해줄게요. 아, 그렇게 하죠. 그럼 공주님, 곧 다시 뵙죠. 스벤은 다시 트렁크에 올라서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낮부터 밤까지 완벽한 얘기를 써내려갔죠.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스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죠. 오래지 않아 어느덧 왕과 왕비를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스벤은 조금 떨렸지만 우아하게 궁전 안으로 들어갔죠. 공주는 부모님께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트렁크 천사가 올 것이라고요. 왕과 왕비도 빨리 듣고 싶었어요. 먼저 임금님과 왕비님께 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이야기를 해보게. 먼 옛날 성냥 따발이 있었어요. 어? 못 보던 얼굴들이네. 어디서 왔어? 우리 성냥개비들이야. 우린 커다란 소나무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떤 부자보다 더 풍요로웠지. 우린 1년 내내 초록빛을 잃지 않았어. 새들은 우리한테 내려와서 노래를 지적이었어. 근데 나무꾼들이 찾아와선 충동을 못 이기고 기어이 우리 인간 세계로 데려온 거야. 뭐 그럴만하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지 보고 싶었을 테니까 사람들은 우리 커다란 소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우리 덕분에 전 세계를 돌며 항해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린 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려고 여기 왔지. 듣고 보니 참 슬픈 얘기네. 온 가족이 다 흩어졌잖아. 지금 그렇게 네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 왜 그렇게 우리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 아, 뭐라는 거야, 성냥갑 아저씨. 지금 우리가 질투나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아무도 당신을 안 찾을걸요? 아저씨 늙었어요. 이제 불을 켤 땐 아저씨가 필요 없어요. 내 인생도 그렇게 재미났으면. 가장 끔찍했을 때가 언젠지 알아? 다들 날 닦을 때야. 간지럽거든. 내 유일한 낙은 여기 있는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거야. 다들 우리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네. 너희가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 너무 예쁘겠어. 뭐?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끔찍한 소리가 어디 있어? 귀담아 듣지 마. 전혀 끔찍한 거 없어. 우리가 좀 예쁘긴 하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때 갑자기 하녀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들 모두 쥐죽은 듯 조용해졌죠. 하녀는 냄비를 난로 위에 올리더니 뭔가 불을 붙일 게 없나 찾았어요. 성냥개비들은 하녀가 자신을 집어들길 바랐어요.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졌죠. 하녀는 성냥따발을 들고 한 번에 불을 붙여서 휙 하고 장작 위로 던졌어요. 세상에나! 성냥개비들이 활활 불타올랐어요. 이젠 다 알 거야. 그리고는 다 타버렸죠. 그러니까 교훈은... 절대 남의 관심을 끌려고 스스로 불태우지 말라. 네 자신이 되어라. 바로 그거예요. 정말 굉장한 이야기로군. 훌륭해. 정말이지 기발했어. 여보게, 우리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네. 그럼 물론이지. 어서 결혼식을 준비하거라. 축하 잔치를 열자. 정말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마을 전체가 밤하늘의 별처럼 환하게 빛났죠. 아, 저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줘야겠어. 내가 하늘을 밝히는 거야. 스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트렁크에 폭죽을 잔뜩 챙겨선 하늘 높이 올라가서 터뜨리려고 했죠. 불꽃이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그만! 안 돼!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젠 공주를 다시 볼 수도 없어. 맞는 말이었어. 주변에 관심을 끌려고 날 불태우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 자신이 되라! 스벤은 중요한 교훈을 깨우쳤어요. 스벤은 뒤늦게 깨달았죠. 자신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그 무엇도 그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었어요. 돈도, 트렁크도, 심지어 공주도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떠돌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진정한 이야기꾼 스벤이 됐죠.